순간도 다르지 않게 언제나 곁을 지킬 사람 눈물로 지쳐 잠이 든 밤에 꿈에서 먼저 기다릴 사람 How do you think about me? Think about me here 눈부시게 사랑할 나인 걸 How do you think about me ooh, ooh, ooh, ooh. 언제나 한 걸음씩 앞에 서서 두 손 잡아줄 I just think about you.